작년 5월에 일주일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났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웬디 씨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도 기쁘지만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시간 함께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릿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진혁입니다.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영스트릿 첫 곡은요 소행성 이진혁 제 노래죠. 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이진혁입니다. 후! 제가 이 영스트리트에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긴장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긴장됩니다. 지금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깍지를 진 이유 뭔지 아십니까? 마이크에 손 떨림이 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와. 자, 그래도 이 떨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두 시간을 선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게스트로도 나오고 그리고 올해 다시 여기 이렇게 앉았는데 그래서 더 떨리나 봐요. 올해 처음이라서. 예. 제가 요즘 어떻게 지냈냐면요, SBS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월쯤 방영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밀려가지고 아마 6월쯤 방영을 할 것 같은데 서현진 선배님이 나오시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오늘 그 왜 오수재인가에 나오는 동료 배우 배인혁 군의 생일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배인혁 군 생일 축하드려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 배우분들이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고 영스트리트도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인혁 군이 한 번쯤은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급해드렸습니다. 배인혁 군 생일 축하드립니다. 웬디 씨는 지금 푹 쉬시고 계실 테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돌아올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몸조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강한얼님, 영수 주제곡인 소행성 원곡자 분이셨구나. 노래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씩 영수 이렇게 들으면서 제 노래가 나올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정지희님, 오랜만이에요. 봄바람을 타고 온 역디. 이 봄바람을 타고 왔다라는 말씀, 제 드라마 때문에도 있겠지만 제가 왜 오수재인가에서 이름이 남춘풍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스있게 보내주신 것 같네요. 임진숙님, 안녕하세요 진영님. 매일 로고송으로만 뵙다가 처음으로 뵙네요. 완디도 분명 듣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그니까요, 이 완디의 무게, 제가 이 완디의 왕관을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늘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마늘 농사요? 요즘 날씨가 가물어서 매일 밭에 물을 주느라 너무 힘드네요. 빨리 시원한 봄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요새 비가 오락가락하면서도 또 안 와요. 날씨는 좋은데 그래도 비가 이렇게 와야 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요? 저도 봄비를 좀 바라고 있겠습니다. 신세인님, 배인영님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같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쯤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 엄청 기분 좋아할 겁니다. 연락이 오길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뭐죠? 잠시만요. 웬디님, 이진영님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드라마 촬영도 파이팅 하시고요. 진행 너무 잘하세요. 크크크크. 오늘 영스 화이팅입니다. 실제 웬디님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8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행을 제가 웬디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아주 맛깔나고 깔끔하게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만나면 해피니스, 엑소의 리더 소시와 함께합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받는 롤팩 매트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영어를 하니까 신나게 영어를 하니까 즐겁게 영어가 재밌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 중등까지 살아있는 진짜 영어 이상교육 잉글리시 아이.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원쌈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세상 없던 단 하나의 뿌리미엄 치킨 뿌리노랑 마동석 씨가 뿌리핑 들어갑니다. 가마솥에 튀긴 바삭한 후라이드에 체다 마스카포네 두 가지 치즈를 듬뿍 구운 양파 대파까지 아낌없이 뿌렸으니 뿌린 대로 맛을 거둘지어다. 노랑통닭 뿌리노랑. 우후!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Lay no,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Lay no,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Lay no, lay no, something.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꿈꾸던 내 집 마련을 했다. 내 집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제일벽지를 골랐다. 바꾸기 어려운 벽지 처음부터 제일벽지 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감싸는 친환경 벽지 제일 좋은 벽지 제일벽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유시비제약. 웬디의 영스트리트.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진혁.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7782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요즘 빠져서 열심히 가는 곳이 생겼어요. 바로 가죽 공방인데요. 와우. 시계 스트랩도 만들고 이어폰 케이스도 벌써 만들었어요. 다음 주엔 카드 지갑 만드는 수업인데 벌써 설레네요.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거 처음 본대요. 크크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가죽 공방이요? 사실 가죽이 만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건데 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다니 애초에 손재주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게 요새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그런 유리공예, 유리공예나 뭐 꽃꽂이, 그리고 좀 쿠킹 클래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요리를 너무 못합니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요리를 너무 못해요. 맛만 잘 봐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나 아니면 제빵 클래스, 베이킹 클래스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제 별명이 아기 태양이고 저번에 영스트리트 나와서 일을 쉬면 힘든 스타일이다, 쉬면 여드름이 난다고 했는데 요즘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이 왔어요. 아, 안 그래도 여드름이 생겼어요. 최근에 좀 쉬어가지고. 예, 이마.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를 내리고 왔습니다. 아, 요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당연히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컴백을 위해서 지금 앨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능도 간간히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서든 저를 만나게 된다면 어? 아, 쟤! 어, 영스트리 나왔더네 하면서 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해본 일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내가 요즘 열정적으로 하는 것! 전 요즘 열정적으로 청소해요. 지루할 수도 있는 집안일이지만 음악 틀어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먹는 거에 진심인 저는 점심 메뉴 고르기에 늘 열정적이에요. 등등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업텐션의 너에게 미쳤었다. 찬바람이 불던 날 내게서 멀어졌던 그날 yeah. 모두 부질없다고 믿었었던 내가 바보 같았어 참 yeah. 순간의 조각들 다 모두 사라져버릴까 oh, oh. 찰나의 미련이 다 자꾸 날 흔들고 있어 그때의 너와 내가 그때 난 너에게 미쳤었다 흩어진 미련들다 잊어버린 귀한 많은 고민들과 모든 순간이 내겐 소중했다 좀 추억으로 남짝 말따윈 위로 달린 장난질 기억에 머물다 지나갈 계절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날 알아보고 싶어 이대로 널 불러보고 싶어 지금 이 노래가 나를 데려가 네가 있는 곳에서 다시 되돌려 온 세상을 다 가진 빛바람 미소 지었던 네 입술 온통 너로 가득했던 날 이곳 산 지 오래됐어 참 바보 같은 나였어 기억의 흔적들 다 모두 지워져 버릴까 아, 아, 아. 자꾸 후회가 남아 나를 재촉하고 있어 지난 시간을 잡아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지만 솔직히 말하지 못한 예술에 박혀있는 밤을 지새운다 저 끝까지 나와 같이 가자고 못한 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뿐인데 어떡해 다시 한번 널 알아보고 싶어 이대로 널 불러보고 싶어 지금 이 노래가 나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되돌려 너무 어리석었던 나인 거야 여전히 나는 너야 네 맘을 왜 난 몰랐을까 이제는 다른 내가 지어볼게 한심했던 예전의 모습은 이젠 버릴게 너가 좋단 뭐든 바꿀게 기억의 순간에 널 다시 꺼내 다시 예전 그대로 다시 되돌려줘 지금 난 너에게 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일단 공감 사연 먼저 읽기 전에요. 배인영님 관련 문자가 좀 와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진님, 배인영님한테 축하 잘 들었다고 연락이 왔나요? 지금 방금 진짜 방금 막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대요. 너무 고맙다고 하네요. 윤지원님, 배인영님 생일 축하드려요. 김현수님도 배인영씨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인혁씨가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을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자 일단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내가 요즘 열정적으로 하는 것,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정경희님, 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나서 더 배우고 싶어서 1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좋아해서인지 즐겁게 미쳐서 하고 있어요. 미쳐서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사실 저도 제 동생이 이 학원을 다녔어요. 제 동생도. 근데 진짜 오래 다녀야 되고 진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경희님 바리스타 1급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윤선아님, 저 요새 2만보 걷기 해요. 다리알이 생기지만 몸이 좋아져요. 아 2만보 걷기, 야 이게 사실 이게 만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요새는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요런 만보 같은 걷는 거는 자기 몸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3422님, 혹시 배인혁씨도 요즘 열정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아 요새 열정적으로 워커홀릭, 저와 똑같은 워커홀릭인데 얘가 좀 집돌입니다. 집에서 열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6392님, 저는 요즘 뜨개질에 빠졌어요. 가디건, 스웨터, 조끼, 가방,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와 이거 근데 이거는 좀 낭만이네요. 어디 딱 햇빛이 딱 내려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딱딱 뜨개질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와 이거 되게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 같은 낭만이 있네요. 멋있습니다. 1915님, 전 요즘 운동에 미쳐 있습니다. 너무 빠져선지 허리 부상이 생겨서 지금은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아 저도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하고 왔어요. 오늘 어깨 운동하고 왔습니다. 불타서 없어질 뻔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한번 다쳤었거든요 등을.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조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오래 갑니다. 저도 가끔씩 아프니까 지금 연락 오신 분도 꼭 잘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6님, 전 요즘 남자친구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 이번 벚꽃은 반드시 사랑하는 남자와 보러 가고 싶네요. 응원해주세요. 아, 와, 꼭 성공하시길. 진짜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꼭 성공하셔서 저 벚꽃 만발한 곳을 함께 걸을 사람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냥 말문이 막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문이 막혀요. 네. 5012님, 저는 요즘 6월에 태어날 아기 용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구매하는데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아, 와 중요하죠. 아기한테 진짜 좋은 제품들만 써야 되니까 이거는 열정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김현주님, 강아지 산책시키기요. 우리 강아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그리고 건강하자고 퇴근하고 산책 열심히 해요. 아 이게 강아지 종마다도 다른데 산책은 필수긴 해요. 저희 아룽이도 15살인데 아직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한테는 산책이 엄청난 자유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열정 인정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정형준님, 드론에 푹 빠져서 드론 조종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지만 나중에는 멋진 사계절 자연 영상도 찍어보고 싶네요. 아 저도 이런 영상 찍는 거 진짜 관심이 많은데 이건 좀 리스펙합니다. 당신이 미쳐있는 이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바로 오늘 6시에 컴백한 수호씨와 함께 2부 만나면 해피니스로 돌아올게요. 엑소의 으르렁. Yeah. Okay. Oh.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Oh.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날개를 배우려는 사람은 우선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고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곧바로 날 수는 없다. 수많은 대중에게 인정받는 그날은 더딜지라도 내 작품을 좋아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길,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인정하는 만화를 그릴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아이돌들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수호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수호 씨 어서 오세요. 후.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선배님. 아, 아닙니다. 아, 부딪혀 버렸습니다. 아, 인사를 진짜 하다가 네. 아, 저희가 2년 처음 뵙는 처음 거죠?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데뷔를 15년도 했었는데 아, 예. 예, 그때 CD 인사 드린 거 말고는 아, 그죠? 처음 뵀습니다. 아, 맞네요. 예. 아, 심보영님, 오늘 드레스 코드 블랙인가요?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네. 어쩌다 보니 맞추게 됐어요. 어, 아까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저 예. 이런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요 사실 오늘 수호 선배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 내가 튀면 안 된다. 내가 무채색을 입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검은색을 어, 저도 오늘 어, DJ 스페셜 DJ 하시니까 튀면 안 된다 그래서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아, 아 네. 이런 감동이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네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님이 두 분 다 용안이 빛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아 저는 진짜 빛납니다. 와 지금 눈을 똑바로 못 뜨겠어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너무 떨리고 와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예. 송지연님 K-POP 역사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네. 지금 그 기분 느끼고 있습니다. 와 너무 흥분됩니다. 아, 자 이쯤에서 이제 소시의 신곡 홍보 조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솔로 앨범 그레이 수트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된 앨범이죠. 네. 어, 2년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레이 수트로 돌아왔고 어, 그리고 밴드 사운드 기반의 앨범이고 어, 이번에 시간을 테마로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유기적인 어, 곡이며 여섯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섯 곡. 네. 아, 아 타이틀곡 그레이스트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 멈춰버린 것만 같던 어, 회색빛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상대방을 통해 다채로워지는 감정을 색과 빛에 빗대어 표현한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의 곡입니다. 아 네. 뭐죠? 와 시인인데요? 와 지금 저 듣는데 준비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이거는 사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아~ 저 리더잖아요 엑소에서. 아 그죠 그죠. 곡 담당도 항상 해서 아~ 그냥, 이게, 그 그냥 버튼 누르듯이 딱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아 기계처럼. 예, 예, 와~ 기계처럼 나와야 됩니다. 와 그래도 예. 이게 저는 뭐 진짜 뭐 보고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와 그리고 이 곡 네. 자체 소개도 되게 시인처럼 아름답네요. 와, 시를 듣는 듯한 아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범에 총 여섯 곡이 수록되어 그쵸? 있습니다. 저는 네.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어요. 아. 바로 들었고 노래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 사운드 기반이어서 전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록곡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모닝스타라는 곡이 1번 트랙에 있고요. 네. 어, 2번이 그레이스트죠 타이틀곡. 그리고 네. 허들, 디캔팅, 이리온 그리고 75분의 1초 네. 이렇게 여섯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이거 다 들어봤는데 저는 이리온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리온이 참 고막이시구나. 아, 예.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 예. 저는 그 가사 중에 그 싸움이 나오기 전에 네. 실컷 울고 웃자. 아. 그 두려움 하나 없으니? 뭐 그거 예, 예. 그 부분이 진짜 가사적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아, 제 최애입니다. 이리온이. 네. 네. 아, 진짜 실컷 울어야지 또 웃을 수도 있는 아,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을 테마로 하셨다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테마를 하신 거죠? 제가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소집회제를 했는데. 네.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담아봤는데 아~ 1, 2번 트랙은 저의 시간 아~ 약 2년 동안의 저의 시간을 담은 거고 네. 3, 4번 트랙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켄팅과 허들의 표현을 빗대어 표현을 해본 거였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표현법이죠. 3, 4번 트랙은 그리고 5번, 6번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내가 없던 당신들의 시간을 아~ 테마로 제가 작사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빠져버렸네요. 아, 맞네요. 아, 이리온. 아, 너무 공감을 해버렸네요, 제가. 네네. 아, 진짜 다 좋고 이 곡들이 지금 전곡 작사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제가 전곡 작사에 참여를 해서 작사가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다듬고 좀 예쁜 글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크, 제가 여러 가지 컨셉이랑 뭐 제목 다 정해서 썼지만 그래도 역시 전문 작사가분들 아. 이 있었기에 더 아름다운 또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김자리님, 오빠 팬들이 허들 듣고 진짜 허들처럼 다 쓰러진 거 알아요? 너무 좋아서 아,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게 이 무대를 제가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와, 팬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죠, 저 막 벌써 콘서트 오신 것 같고. 아, 그죠. 심쿵하죠. 네, 네. 맞습니다. 홍진영님, 나오자마자 전곡 들었는데 콘서트에 온 기분이었어요. 아, 근데 저도 이걸 느꼈어요. 차에서 계속 듣는데 와, 이게 곡 흐름 자체가 예. 뭔가 다 연결되는 느낌이고 네네네. 되게 각자 곡이 다 다른데 매력이 다 다르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제가 듣기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제가 그런 것도 생각해서 1번 트랙부터 들어보시면 앨범이 여섯 곡이 한 곡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각자 다른 매력이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작곡을 할 때 그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좀 이음새 있게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크, 이번 앨범을 확실하게 신경을 많이 쓰인 게 티가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문자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네. 원일현님,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75분의 1초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흐르죠. 네, 당연히 아. 흐르죠. 아. 이게 팬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 콘서트 끝나고 마지막 피날레 막 그 흰색 종이 이런 거 휘날릴 때 아 그죠 그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감정들을 좀 담아서 아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박유진님 네 노래가 영화 같아요. 유유 스토리텔링 최고야. 문과 가수 문과 가수 그 자체 이거 괜찮은데요? 문과 가수 저도 아까 네. 그 시인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과 가수 아 아주 이 하나하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뿜으시면 안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아, 지금 저희는요 문과 가수 소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신곡을 또 듣고 와야겠죠. 문과 감성의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레이스우드 소. 속을 또 걷고 있어. 빛으로 가득한 그때의 너와 날 떠올려보는 사이 미모툼 온 기억에 서럽게 번지는 grey 널 보낸 흑백의 하루 속에 같이 그레이스트 수호씨의 신곡 듣고 왔습니다. 권효정님, 뭔가 꿈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의 노래 같아요. 음색 감미롭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거 읽어주세요. 네, 성다연님, 오왕 노래 좋네요. 뭔가 겨울의 끝자락 봄의 시작에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근데 확실히 노래들이 딱 지금 이 효정분과 다현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봄의 시작, 감미로운 느낌, 청량하고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좀 제가 맞습니다. 담아봤습니다. 네, 그게 확실히 팍팍 담겨 있네요. 감사합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나희님, 오빠가 고음 내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진짜로 목소리 단단하게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놀랐어요. 그 가성 진성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네. 저는 들으면서 와 이거 뭐지?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도 사실 저는 제 앨범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레슨을 지금 보컬 레슨도 받고 있거든요. 저도 받고 있죠. 저는 래퍼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이제 많이 더 배우고 있는데 보면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역시 이랬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구호구사님 그레이스트로 오행시 해보겠습니다. 와우, 한번 불러줄래요? 네, 이거야. 레 레전드를 또 갱신하러 오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상적이고 수많은 미사일구를 덧붙여도 모자란 트랙 하나하나 수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와, 야 이거 빵빠레 한번 주세요. 와. 야, 팬분들도 문과시네요. 저도 문과인데 아, 이거 인정합니다. 그죠. 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오행이 씨, 야 찢었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네. 어. 아 그리고 수호 씨의 찐 팬이 아주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성함이? 웬디님이세요. 성함이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수호 선배님 타이틀 그레이수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첫 번째 트랙 모닝스타는 면허도 없는 제가 드라이브 가고 싶어졌는데 말 다 한 거죠 뭐. 세 번째 트랙 허들은 첫 소절부터 끝났고요. 네 번째 트랙 디캔팅은 네. 한국 노래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아주 다섯 번째 트랙 이리오는 노트 끌면서 바뀌는 거 미간에 인상이 막 찌푸려졌어요. 너무 좋아서. 와, 미치겠다. 여섯 번째 트랙 75분의 1초는 멜로디 라인도 너무 좋고 선배님의 그 간드러지는 가성의 매력이 더욱 드러나는 곡인 것 같아요. 선배님의 목소리는 청량하면서 따뜻해서 봄, 가을, 겨울, 계절에 아, 예.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여름은 뺐어요. 저랑 아까 얘기했거든요. 아, 네.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계절에 솔로 앨범 다시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호강 할게요. 이번 활동도 파이팅! 아 이거 왜 여름을 빼신 거죠? 아 이게 승환이가 웬디가 되게 그러니까 객관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팩트만 얘기했다라는 거지. 이게 보통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여름을 뺀 이유가 저랑 아까 얘기한 게 오빠 목소리 너무 따뜻해서 아. 일단 제가 얘기했어요. 아 나는 여름은 도무지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아. 얘기했더니 아마 오빠 목소리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하더라고. 근데 저도 제 목소리를 제 앨범을 가끔 듣고 하는데 제 여름일 때는 못 듣겠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아. 더워서. 아 그래서? 네, 진짜 너무 따뜻하게 느껴서 그게 너무 막 그 진짜 폭염 느낌. 폭염 느낌. 아,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수호 선배님의 눈빛에 여름이 있습니다. 청량. 네, 청량하고 따스합니다. 아 완디 씨는 쉬고 계신데 지금 DJ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문자로 DJ를 해주셨는데 아 그래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디 씨 문자가 너무 길었어.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곽소연님 맞아요. 청량하면서도 따뜻해요. 봄을 알리는 수호빠 목소리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 광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Yeah,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밥밥밥밥 핵당해. 밥밥밥밥 핵 맛있어. 밥밥밥밥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알볼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볼로.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애써.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애써. 안심할 수 있는 소파? 에싸.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에싸.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에싸.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에싸.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베즈랜드 빠른 고퀄 프린트. 베즈랜드 한정도 소량 인쇄. 베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베즈랜드 베즈랜드 인쇄 맛집 베즈랜드.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베즈랜드.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반응 문자들을 좀 더 볼게요. 네. 김수현님, 저번 앨범도 그랬지만 이번 앨범도 모든 트랙에 준면 오빠의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항상 엑소엘들을 생각해주는 오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6855님, 오늘 퇴근하면서 옆차들도 수호 노래 들으라고 창문 다 열어 제끼고 노래 빵빵하게 들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세상 사람들 수호 노래 듣고 힐링하세요. 아, 저도 요렇게 해야겠네요. 아, 좀 이따 퇴근할 때. 아, 좋아요. 퇴근할 때 제가 노래 빵빵하게 틀고 빵빵하게 틀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순주님, 팬미팅 못 가는 엑소엘 울고 싶지만 오늘 준면이 보니까 안정된다. 아프지 말고 활동하길 바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엑소엘 분들이 행복하신가 봐요. 아,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와, 2년 만에. 심쿵. 아, 심쿵이네요. 2년 만에. 와, 드디어. 네. 2012년 4월 8일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레전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평가 때나 이런 걸 할 때 선배님들 노래로 했었고, 예, 공연도 으르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예, 아직도 생각나요. 롯땡 월드라고. 아, 예,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어렸죠 저는. 어,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저 그때 한 고1? 아. 고2 때였고 제가 회사를 중2 때 들어왔거든요. 와. 네, 지금 27살입니다. 와, 그래도 세월이 네, 벌써 길렀네요. 아, 그만큼 지금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실감이 나시는지. 사실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와, 이게 10년? 이게 처음 데뷔했을 때 10년 된 선배님들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 뭔 느낌인지 알아요. 너무 네. 어려웠고 막 엄청 선배님이시고 당연히 실제로도 그렇고. 그쵸.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 음악방송 가면은 인사 한번 돌아야 될 것 같고. 아! 아, 뭔지 알죠. 예, 뭔지 알죠. 어, 막 인사를 저 받으러 오신다는 게. 아, 그쵸 그쵸.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무슨 마음인지 너무 조금 공감됩니다. 아시죠? 네. 아, 당연히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네. 네. 공감됩니다. 근데 이게 10년이면 팬들도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제 팬들도 중학생에서 만났던 친구가 어느새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런 팬분들을 보면 기분이 남다르지 않으신가요? 일단 정말 같이 성장한 느낌? 진짜로. 그리고 막 팬분이 와가지고 아,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너 진짜 좋아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뭔가 확 와닿는군요. 예, 초등학생이다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확실히 와닿는 거 같아요. 아, 아기 때 만났던 친구가 그죠, 지금은 그죠.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예, 20살 넘은 거죠 이제. 예. 초등학교 6학년이었 때 좋아했으면 아, 그게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묘하죠. 묘하죠. 왜냐하면 저는 물론 이제 대학도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만 박수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수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수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웬디씨 문자가 너무 길었어요. 네 길어요. 시간 길어요.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주연님 복도에서 같이 히스토리 추던 친구들 다 취업했다고요. 와 이거 와 대박이죠. 아 대박이네. 그 털기 춤. 네 따다다다다다다 알고 와, 있죠. 정말 잘하시네요. 아. 0682님 초3 때부터 주명 오빠를 좋아했는데 올해 성인인 20살이 되었어요. 제 10대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와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5410님 아 수호 씨랑 결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있을까요 방법이? 오! 아!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런 주접 멘트를 잘 못 견디시는군요. 어 약간 좀 그게 유명해요. 좀 아. 주접 잘 차단하는 느낌으로.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 멤버로 좀 유명합니다. 아 지금 많이 민망하신가봐요. 막 무릎을 막 닦고 계세요. 그러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런 주접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잘 차단 괜찮습니다. 네. 아 엑소 데뷔 10주년 맞이해서 아. 그 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벤트나 활동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어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일에 2022 데뷔 애니버서리 팬 이벤트 엑소를 개최합니다. 어. 2022 데뷔 애니버서리 팬 이벤트 엑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대면으로 만나요. 네. 아, 대면으로. 네. 와, 엄청 떨리겠는데요, 팬들은? 대면으로 물론 뮤지컬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또 엑소 멤버들이랑 만나는 거는 2년 넘었죠. 아 그죠. 저는 2년 넘었어요 진짜. 아 그죠. 엄청 오래됐죠. 저도 사실 제 팬분들을 뮤지컬 말고는 안 만난 지 한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아, 2, 3년?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막, 사실 뭐 만나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근데 있죠. 그게 또 더 죄송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죠, 될 그죠. 수도 있는 거고 뭔지, 너무 잘합니다 저도. 아, 예. 이게 아, 그래서 거기서는 뭐 어떤 걸 하나요? 어 거기서는 이제 사실 팬 미팅 같은 느낌이라서 예. 이제 팬분들과 재밌는 얘기하고 뭐 또 저희 뭐 가창도 조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게임도 멤버들끼리 또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주전 문자가 하나 더 왔네요. 배현주님 실버타운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어 실버타운이 어디 있더라? 아 이게 지금 노력한 거군요. 아, 어디 있더라? 아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예 약속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 네. 죄송한데 아 우리 수호 선배님이 얼굴이 저렇게 분홍빛으로 물든 거 제가 진짜 빨개졌네. 예 처음 봅니다. 확실히 주전 멘트를 못 버티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한 그 주전 멘트 제가 잘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부에서는 그동안 수호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TMI 질문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 무슨 꿈을 꿨나요?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퀴즈로도 만들어서 풀어볼 거니까 끝까지 포커스 집중해주세요. 포커스. 오늘 좋습니다. TMI 토크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소시의 TMI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하시면 돼요. 아 하면 네. 되나요? 아 오늘 TMI 오늘 TMI 아까 뭐, 라이브 하셨잖아요. 아 예 예. 아 팬분들과 아 팬분들과 아까 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네네 어 TMI 거의 끝나고 좀 눈물을 좀 흘렸던 것 같아요. 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팬분들이 주셨는데 아 아 이거 어떻게 보면 TMI 아닌가? TMI예요. 아, 되게 이거 그죠? 네. 이게 편지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 사실 방송이 더 기 그리고 마지막에 읽고 감사합니다 뭐 어찌 끝내는 거였는데 읽다가 중단했어요 제가. 아 너무 슬퍼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음원 공개 전이라서. 그래서 아... 했더니 그 스태프분들도 괜찮다고 그냥 끊으셔도 된다고. 아... 어차피 뭐 어차피 라이브라서. 그 끊고 그리고 좀 끝나고 또 그걸 읽어보고 약간 눈물이 좀 났었던. 네. 눈물의 TMI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 스트릿은 즐겁게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수호 씨에게 궁금한 것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는요 수호 씨의 Morning Star. 수호씨의 모닝스타 듣고 왔습니다. 역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받아봤는데요. 쭉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김수현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 시간 뭐 놀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예. 뭐 뻔할 수 있지만 이어폰이죠. 아 그죠. 예, 네, 이어폰이죠. 그리고 특히 요즘 최근에 음반 작업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제가 듣고 약간 이거 사운드 뭐 볼륨 올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0분 1시간 있다 바로 또 들어보 바로 모니터하고 약간 이게 너무 커졌는데 이거 줄이고 뭐 이렇게 해줘. 아 이거 근데 진짜 공감가. 예, 뭔지 알아요. 작업을 하고 이제 바로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들으면은 잘 안 들리는 거죠. 아 있어요 있어요. 좀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그래서 바로 들려고 뭐 헬스할 때나 뭐 아무 때나 이제 계속 갖고 다니죠. 아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 놀러 나갔을 때도 계속 갖고 다니죠. 네. 아 완전 공감되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7969님. 네. 네, 수호님은 요새 고민 있나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들을 헤쳐나가는 팁이 있다면? 팁 알려주세요. 고민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앨범 나와서 고민이 없어요. 아 진짜 최대 고민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가사 이가 좋나 저게 좋나 진짜 선택과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분이 보내주신 거를 살짝 꺾으면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그런 거. 네, 일상 생활을 살아가며 점심을 먹었을 때 오늘 어제 내가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럼 좀 니글니글한데 점심에 뭐 먹지? 살짝 요런 일상생활을 수많은 팁. 그런 팁? 뭔가 좀 저 이런 건 잘 고민 안 하는데 그냥 끌리는 거? 그냥 끌리는 거? 그때 오늘 뭐 드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함박 스테이크. 아침부터 함박 스테이크를 드셨어요? 네, 근데 이게 좀 그거요. 언리미티드로 이제 운동할 때 먹는 그런 함박스테이크 먹고. 뭔지 알아요. 네.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지 알아요. 아까 전에 저녁으로는 그 큐브 스테이크 덮밥 먹고 뭐 약간 고기 위주 뜯어서 이거 하는 거. 좀 고기 위주의 좀 밥을 좀 먹죠. 이해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먹는 고민은 또 안 해요 저. 오케이 알겠습니다. 팁은 고민을 안 하면 된다. 엄청난 팁입니다. 네, 한혜민님. 숙소 부엌 테이블 다 깨졌던데 언제 바꿔요? 다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좀 그 방송에서 브이로그를 하는데 요리하는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네네네. 테이블이 깨져 있었어요. 그 대리석이었는데 부엌이 언제 바꿔요? 근데 이게 사실 바꿀 수가 없죠. 그게 뭐 돈이 좀 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리석이란 걸 듣자마자 저는 계산을 했어요 벌써. 이게 왜냐면 대리석은 전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이게 왜 깨진 거는 아마 이게 뜨거운 거 올려놔서 열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다칠 것 같다라기보다 이게 금이 살짝 간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막 박살이 나가지고 막 베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찌직? 찌직해서 이렇게 좀 지진나듯이 딱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서혜민님. 네, 패셔니스타 준면 오빠 저 내일 어떤 옷 입을지 추천해주세요. 이건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잠시만요. 정보가 너무 없어. 정말 죄송한데 뭐 좋아하시나요? 청바지, 치마 뭐 이런 어디 가시는지 뭐. 그니까요. 이 사실 무슨 날인지도 중요하고. 네, 어디 가신 내일 어떤 옷 입을지요? 네. 내일 무슨 요일? 요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고 내일 날씨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날이니까. 네. 노란색 옷 입으세요. 화사하게 여봄이니까. 네. 네. 햇빛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제 앨범도 보면서. 약간 노란색 느낌이. 맞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0506. 0506. 네. 수호가 요즘 카페 가면 마시는 음료. 저는 일단 커피를 아예 안 마시니까. 그래요? 네. 저도 커피를 안 마십니다. 진짜 공통점이 좀 있네요. 네, 맞네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니까 차 위주로 많이 마시고. 카모마일 차가 네,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자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마시면은 따뜻해지고 잠이 잘 와요. 네, 이건 진짜 팁이네요. 네, 확실한 팁입니다.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아름님. 중면이도 포땡몬 빵 먹어봤나요? 엄청 유명한 거죠 지금? 엄청 유명한데 저는 일단 좀 유행을 따라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허니 옛날 허니버터 이것도 뭔지 알죠. 사실 안 먹 별로 안 궁금해서 안 먹었고, 아니 물론 이게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싶지 않아. 타고 싶지 않은? 아, 아. 근데 포켓몬빵 물론 포땡몬빵 너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긴 해서 그 초코를 사실 좋아하긴 했었어요. 아, 그 맛있죠. 근데 요즘 거의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리셀가를 붙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프리미엄이. 근데 그건 그 정도는 아니야. 예, 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카메라를 보고 그냥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기다리시면 여러분 곧 많이 풀릴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와, 이거 제 팬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아, 비슷하네. 어차피 이거 많이 풀릴 시간 거예요. 지나면 네. 풀려. 그 돈으로 마. 일단 지금 집 앞에 있는 유명한 베이커리 가서 빵 드세요. 비싸. 그것도 충분히 막 이태리 베이커리 이런 거 드세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퀴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퀴즈로 맞춰볼 겁니다. 문자 내용이 퀴즈고 소시의 답변이 정답이 되는 형식이겠죠? 과연 어떤 문자가 뽑혔는지 만나볼까요? 9306님, 오늘 새 앨범 듣고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 알려주세요! 와, 야, 이거는 이 문자에 대한 소시의 대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아, 예.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 사실 뭐 사실 뭐 친구일 수도 있는 건데 이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친구인데 어떤 누군지 모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특히 일반인 친구시면. 예. 아, 일반인 일반인 친구시면은 그러니까 팬분들이 못 맞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높죠. 솔직히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거의 동시다발적인데 그 중에 거의 제일 먼저 보내주신 연예인 분이 한 명. 아, 연예인 분이 네. 한 분 딱 계시는 거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분인가요? 모두 알고 있고 저랑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 와. 어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면 연예인들 너무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고 아니 다른 회사 분들도 계시니까 좀 조금 더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SM 연예인. 와, 잠시만요. 너무 많은데. 아직 이것도 많아요? 아,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충분해요. 아니, 그래도 물론 이제 뭐 웬디랑도 친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그거예요. 그 좁아요. 좁아. 아, 친한 사람이 좁아요. 아, 친한 사람이 좀 먼저 아시는 분들 중에 좁아요. 아, 알만하신 분들이구나. 알죠. 아, 그러면 사실 네. 진짜 딱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SM 소속 연예인. 예. 네, SM 소속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자, 과연 정답이 누구일지. 수호 씨와 친하고 SM 소속의 연예인. 자, 좋습니다. 이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벽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잡아투트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잡아투트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게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딱 필요한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에듀윌.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차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비자마루.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세계 노선이 연결된 신설동역 역세권에 100% 주차, 복층과 테라스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 프리미엄 어반하우스 신설동역 자이른에 4월 오픈 예정. 02-959-7800 상업시설 동시분양 중. 자이 S&D. 열차단 썬팅은 지벤트, 시인성 뛰어난 지벤트, 소중한 내 차의 지벤트. 열차단과 시인성이 바로 썬팅의 품격이 됩니다. 나와 내 차를 높이는 선택, 검색창에 지벤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Let's go to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 업 성과 업 업 업 업 매출 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한청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한청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립싱크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왠지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네. 보라를 보시는 지금 엑소의 분들은 너무 귀여워서 아마 클립을 땄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SM 연예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아, 바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네, 지금 저도 몰라요. 퀴즈 문자는 오늘 새 앨범 듣고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 알려주세요 입니다. 소시 답변해 주세요. 샤이니의 민호였습니다. 아, 샤이니 선배님들의 아 샤이니 선배님의 민호 선배님. 네. 아, 내용이 뭐였나요? 아, 부끄러운데 좀멜라이 좀멜라이 좀멜라이 락커가 됐네. 아, 이렇게 왔어요. 단두자 좀멜라이 락커 됐네 키키 이렇게 보냈어요. 좀멜라이 락커 됐네 키키. 좀멜라이가 뭔가요?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키키 하니까 형 멋있다 키키 이렇게 했는데. 아, 좋네요. 어쨌든간에 그 좀멜라이는 이제 애칭 뭐 그 같이 헬스를 배우고 PT를 하는데 트레이너 형이 쭈메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옷 해칭처럼 헬스장에서 쭈멜라이 이렇게 쭈멜라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가 나는 그게 뭐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처음 듣고 야 쭈멜라이가 뭐야 그러니까 민호가 좀 항상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막 그거부터 막 쭈멜라이 막 이러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니 너무 찰져요. 쭈멜라이 좀 아니 사실 선배님 이름을 막 부르긴 하지만 네. 아 이게 지금 죄송스럽지만 쭈멜라이가 너무 찰지네요. 조금만 감사합니다. 더 부르겠습니다. 쭈멜라이. 정확해요. 발음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오늘 수호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웬디 씨와 오늘 함께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지만 진혁 씨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이시고 첫 라디오 스케줄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텐션 좋게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첫 스케줄 함께 해준 우리 엑소엘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 마음을 담은 그레이스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웬디가 혹시 돌아온다면 돌아온다면 이제 돌아올 거예요. 당연히 올 거예요. 이프가 아니죠. 이프가 아니지. 깜짝 놀랐네. 가만히 듣다가 흠칫했어요. 아 진혁 씨 너무 잘해가지고. 완디 보고 있나? 완디 내가 이 정도라고. 웬디가 돌아온다면. 돌아오면. 돌아오면 제가 이 제 앨범 홍보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약속하고 가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약속 꼭 지키는 스타일. 역시 선배님은 의리도 넘치시고 멋짐도 뿜뿜하시고 최고입니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소씨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효씨 감사해요. 3부 끝곡은 수호의 이리온 듣고 오겠습니다.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제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제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제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출시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침 테트리스 찜닭 산삼 먹고 힘냈다 삼나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복 삼나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복 산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삼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보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혼밥할 때 뚝딱 만들어 먹기 좋은 꽁치통조림 김치찜 야식 추천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냄비에 묵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넣고 참기름을 넣고 볶다가 설탕 고춧가루를 넣고 더 볶아주는데요. 이때 타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묵은지가 많이 쉬었으면 설탕을 더 넣어주시고요. 덜 맵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더 추가해주세요. 김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꽁치통조림을 통째로 넣은 뒤 김치국물과 물 2컵 반을 부어주시고요. 된장으로 간을 해서 1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채썬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얼큰하고 맛있는 꽁치통조림 김치찜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여자는 대학교 산학실습으로 호텔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됐어. 남자도 여자처럼 산학실습을 호텔로 나왔고 언제나 밝고 쾌활해 보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대. 하루는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술을 권하는 상사 때문에 조금 곤란해졌어. 술을 아예 못하거든. 그때 남자가 제가 마실게요. 저 주세요. 남자가 가로채듯 여자의 술을 뺏어서 마시더래. 언짢아 하는 상사의 말에도 남자는 굴하지 않고 계속 술을 대신 먹었고 오히려 상사에게 박력 있게 한마디 하는 거야. 아, 못 마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에? 그냥 제가 다 마실게요. 그 사건 이후 남은 실습 기간 동안 순탄치는 않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박력 있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금세 연인 사이가 됐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의 그런 박력이 도가 지나칠 때도 있었어. 교복을 입고 있던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고 어김없이 나서서 야, 너네 일로 와봐. 왜 니네가 버린 거야? 가져가 빨리. 한두 번은 좋았지만 가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기도 했대. 그런 모습에 지쳐 결국 이별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뭔가 자석처럼 헤어지려 하면 다시 관계가 좋아지거나 무슨 이유인지 자꾸 다시 만나게 됐어. 하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여자는 홀로 떠난 한 여행지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 우연히 남자를 마주치게 됐거든. 날 봤나요 한참을 보고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네요 입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KJS님의 사연이었어요. 여자분이 호텔에서 일을 하며 남자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박력 있는 모습에 호감이 생기지만 그 모습이 지나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된 상황이네요. 예. 너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자꾸 그게 사건 사고가 이렇게 휘말리기 싫어서. 아, 그리고 사실 좀 학생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주워 이거 빨리 이거 니들이 했지 이거 주워 이러면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왜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그럼 아 저 어린 놈은 해가지고 이러면은 사실 아 좀 그렇거든요 옆에서 보기에도. 근데 그 아 그렇죠. 진혁 씨는 불의를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편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는요 사실 확실히 나눠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공인이 아닐 때는 조금 불의를 못 참았는데 공인이 된 상태에서는 좀 참는 편이에요. 예,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제 V단들 팬들도 있고요 이제 회사도 있고 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할머님이 무거운 걸 드신다 이런 거는 당연히 도와드리고 이런 간단간단한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뭔가 좀 너무 일이 커질 것 같다 하면은 잘 이게 안 되죠. 예, 솔직한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여자분이 몇 번 이별을 결심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관계가 좋아지거나 다시 만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심지어 2년 동안 헤어졌는데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또 마주치게 돼요. 야 이거는 운명이죠. 이 정도면 운명이에요. 이게 사실 타지에서까지 만난 거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신기한 우연 인연 조금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김재환이라는 친구랑 좀 신기한 인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마로니에 공원 근처를 자주 갔었습니다. 해화역에. 예, 거기는 이제 비둘기들이 많아요. 지금의 비둘기들이랑 달라요. 그때는 새입니다. 예, 빵부스러기 먹으러 이제 제 팔에 이렇게 3층 석탑을 쌓던 비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매점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아저씨랑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비둘기 모이도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환 씨랑 친해지고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재환 씨 아버지가 그때 당시 거기 매점 아저씨였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매점 아저씨가 재환이 아버님인 거야? 그래가지고 더더욱 친해진 그런 계기가 있었죠.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인연이잖아요. 제 어릴 때 마주했던 아저씨가 지금은 제 직장 동료 친구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더 재환이랑 더 가까이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김정한님 여행지 좁아서 가면 많이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좀 친한 사람이 만나면 좋은데 악연이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알죠? 예, 이게 괜히 불편해요. 그 갔는데 아 즐겁게 놀러 왔으니까 좀 풀어볼까 했는데 저기 내 돈을 떼먹고 간 애가 있네? 와 기분이 팍 상하네? 그러면 진짜 일정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와 그러면 예, 사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아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뒷사연을 좀 더 볼까요? 여행지에서 만났을 땐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아 근데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이렇듯 헤어져도 결국엔 다시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 어찌저찌 지금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우와 결혼을 하셨구나. 나름대로 운명인 걸까요? 흐흐. 다행히 남편의 박력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많이 차분해져서 저희는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운명이네. 이건 결혼까지 하셨으면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영스트리트 4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영스를 맡게 된 스페셜 DJ 이진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스 가족들의 사연들을 만나볼 건데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정성스럽게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직접 이 뽑기 통해서 선물도 뽑아드릴게요. 이름하여 럭키 스트리트. 넉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제가 뽑기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뽑기를 하잖아요. 그럼 늘 안 좋은 게 걸려요. 그러면 늘 벌칙 같은 걸 받는데 저는 이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송 분량을 더 딸 수 있으니까. 벌칙이 걸리면 무조건 방송 분량을 더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 차라리 걸려라. 차라리 걸려서 재미지게 만들어보자. 1분 더 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뽑기운이 나쁜 편인데 그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좋은 편이다. 그거를 좋게 생각한다. 포지티브 마인드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포지티브 마인드, 아 근데 이거 영스 가족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좋게 뽑아보겠습니다. 예, 저 믿어보실래요? 그럼 영스 가족들이 보내준 사연 하나씩 만나볼까요? 9104님, 제가 좋아하는 여사친이 있는데요. 고백을 하고 싶은데 차일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을 올려봐요.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확실히 말씀드리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차이는 걸 겁나 하는 순간 이미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붕 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안 해도, 안 할 거면 계속 후회할 거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랑 사귀게 된다면 아 나는 또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또 괜히 그런 또 생각에 사로잡혀서 괜히 더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차이더라도 아 그래 나는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고백했다 털어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고백을 한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고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금손 웬디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3번 떡볶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떡볶이인데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떡볶이 먹으러 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좀 다 드시고 얘기하세요. 먹으면서 얘기하면 튀니까. 예, 그러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혜정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놀러 왔는데 말이죠. 듣다 보니 자랑할 만한 사연 보내라고 하셔서 마침 오늘 자랑할 일이 있어서 보내봐요. 저는 K증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버티고 달리고 달려서 오늘 드디어 승진했어요. 호호! 무려 최연소 승진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우!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승진 축하드립니다. 호호! 아, 너무 축하드리고, 야 이게 승진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연소 승진이면, 증권사에서 최연소 승진이면 몇 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최연소 승진이란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게 보입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버텨주셨고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 너무 축하드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오! 10번 재생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야, 재생크림! 이제 승진하셨으니까 피부도 좋아지시고 더 높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라고 제가 재생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아이고, 재밌는데 영스트릿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영스트릿 스페셜 DJ 넉디로 함께한 것도 벌써 두 번째인데 오늘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작가 PD님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막 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사실 너무 오랜만에 하고 올해 첫 라디오라서, 그리고 수호 선배님이 또 오시기 때문에 아, 이게 컴백인데 잘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긴장을 빡 하고 했는데 잘 끝내서 저는 만족합니다. 네, 다음에 또 된다면 불러주시고 인혁이 생일 축하하고 즐기죠. 내일은 레드벨벳의 예리씨가 스페셜 DJ로 영스트릿을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씨와 함께하는 화요일 코너 서프라이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끝곡으로 제 노래 Work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4월 4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은 역디와 함께. 안녕, BYE. 나 지금 이런데도 안 하는 들은 채도 몇 번이고 또 전화를 건네. 아, 나 너무 그냥 끊어. 어쩌면 연애도 일같이 입버릇처럼 마치 너에게 답을 해줘야 해. 아, 너무 귀찮아. 아, 너무 귀찮아.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난 너무 귀찮아. 종일 내 폰은 징징징징대 내 머릿속은 윙윙윙윙 해. Yeah. 이것 좀 들어봐. 무거워 죽겠네. 내 하루의 무게는 어제 해. 낮부터 밤까지 연락 가라지만 잠만